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책을 언약의 궤에 보관하라는 명령과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힌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당일에 지어서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에 배반했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 나타난 모세의 최후의 겉면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1장 30절에 보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의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노래의 주제는 언약의 불순종에 따른 그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 이 노래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는데 또 마지막까지 또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싫은 잔소리를 왜 계속 듣고 싶을까요?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도 같은 소리를 싫은 소리를 계속 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그것을 끝까지 들려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 이 노래를 끝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를 통하여서 그대로 전해져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전하는 자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교를 듣고 좋아하는 성도들만 많아진다면 이건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길버트 버넷이라는 사람은 가장 훌륭한 설교는 듣는 회중이 왁자지껄하게 칭찬하는 설교가 아니라 들은 회중이 깊은 생각에 잠기고 심각해지며 혼자 있으려고 서두르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된 우리 본성을 보며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찔림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을 듣고도 아주 평안하다, 듣기 좋은 소리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죄악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3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온 자연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은 내 겨우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교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단비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단비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던 것 그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간의 이 메마른 광야 생활로 인해서 심한 물 부족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라고 소망해야 할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비의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때, 적절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먹이시고 소생케 하는 비. 여러분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비는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하지만 적당히 가장 적당한 때에 내리는 그 비는 생명체들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식물들로 열매를 자라게 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물어서 땅이 갈라지고 논밭의 나무들과 이 곡식들이 말라 죽어가는 과정들을 또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탄식하는 농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내리는 비는 정말 생명과 같은 단비인 것입니다. 땅은 이 비를 만나야 생기가 넘치고 윤택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의 밭도 하나님의 그 단비가 내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영혼이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단비를 공급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윤택해지고 이 안에 생명체, 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 영혼에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내 죽어가는 심령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소망 없는 삶에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넉넉히 채우고 흘러 넘치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의 담비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심으로 메마른 심령을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롭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능력과 위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힘이 다릅니다. 한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그 무게감과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힘과 능력과 존귀와 위엄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그분은 반석이시니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을 당한 자는 누구든지 그에게 피하면, 숨으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피하여 숨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가 아무리 많고 수천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붙들려 있는 자는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32장 후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누군가 이 회교도는 그들의 신 알라에 대해서 99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그 중에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버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누리는 이 특권과 축복이 바로 이 사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의 구주와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자, 그 자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오늘 6절 말씀에 아주 어리석고 지혜 없는 것이다 라고 해요. 삐뚤어진 세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들이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기 때문입니다.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단의 말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봤던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획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참된 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씀을 통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 그 무지함이 결국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뜻과 섭리를 힘써 알아서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이 아닌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의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아버지에게도 물어보고 어른들에게도 물어보라는 것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요대로 주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미리 아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중심대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수요에 따라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바벨론도 로마도 당대 최강국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로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갔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자 이 바벨론은 멸망하였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는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데 퍼지는데 쓰여졌던 도구에 불과했고 그 후 로마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 그 백성된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의 소유로 삼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작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십니다. 보세요. 31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넘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이렇게 합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을 부르는 광야에서 수많은 적들이 군대 가운데서도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을 지킬 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강한 독수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해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독수리는 그 새끼를 연단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 독수리를 절벽이 둥지에서 그냥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떨어뜨린 과정 가운데서 다시 날개짐을 하면은 그때 다시 그것들이 연단되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떨어질 위험에 있으면 다시 어미새가 다시 붙잡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연단을 통하여서 수없이 반복하여서 그 새끼를 독수리다운 독수리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독수리 훈련 방법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킨다는 것은 그들을 끊임없이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자라나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13절 14절에 밭의 소산과 꿀과 기름과 적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실하게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밭의 소산물도 꿀과 기름으로 포도주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성도들 가운데 계속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 단지 그것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되고 그것이 자라나게 되어서 열매를 조금씩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매일 넘어지고 매일 의심하고 또 매일 걱정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돌보시는 것을 볼 때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 없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또한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들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자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감사가 더욱더 깊은 은혜에 그 깊이를 깨닫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순종을 촉구하며 그들의 불순종을 경고하는 이 노래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힘이 세서 돈이 세서 돈이 많아서 먹을 것이 많아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행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끝까지 듣고 영혼이 소생케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모세처럼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바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